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어제와 같은 난 일색인데 언젠가 본 듯한 구름인데 별 관심 없었던 사랑 노래 오늘따라 귓가에 맴도네 꽃이 지고 해가 저물면 끝인 줄 알았지 다시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만남인 것 같죠